그대로 멈추긴 싫어. 날 같이 맴돌던 작은 나의 세상. So you bring the light. No matter how long it takes, 우리 make it away. 우리 내 웃음을 내셔 어두운 이 밤. We need you right now. 검은 밤의 가침 내 손을 잡아줘. Somebody home. The best buy. 기다릴게 널. So light me up. You make me shine. 소중하니까. We need you. We need you now. 어둠 속 한줄기 빛처럼 넌 소란한 나의 맘에 가득해서 난 너를 속일 수 없고. 그런 믿음의 별들이 쏟아지네. 온 우주가 빛나게 쏟아지네. 말같이 맴돌던 같은 곳에서 작은 나의 세상. So you bring the light. No matter how long it takes, 우리 make it away. 우리 make it away. 네가 웃음을 내셔 어두운 이 밤. We need you right now. 밤에 같이 내 손을 잡아줘. Somebody hold the best part. 기다릴게 널. So light me up. You make me shine. 소중하니까. We need you. We need you now. Now. 난 빛나는 것보다 영원한 걸 찾아.